리경주는 미친 병세의 마지막 발작,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. 글은 천하역적 박근혜와 함께 순장되어야 할 범죄자인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이랍시고 여전히 국제무대를 싸다니며 동족대결 광경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얼마 전에는 미일 상전들의 북 핵위협 나발에 맞장구를 치면서 현 시점에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느니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니 뭐니 하면서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구걸하다 못해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는 대북 공조의 연속성까지 떠들어댔다고 그런 지적했습니다. 박근혜의 수정 노릇이라는 전개간 미국의 사드 배치, 굴욕적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 등 역적진만 골라해서 외교 참사를 빚어낸 특급 매국노가 바로 윤병세라고 하면서 그는 민족의 리익과 자존심을 팔아먹는 4대 매국 행위를 일삼으며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제 이름보다도 미친 병세, 더럽게 미친 정신병자, 현대판 리완용으로 통하는 인간 추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박근혜와 한 바리에 실려 무덤에 처박힐 더러운 목숨을 조금이라도 부지해보려고 외세에 매달려 발악하지만 비참한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역사의 단두대의 시퍼런 칼날이 박근혜 년의 추악한 노복이 되어 민족의 리익을 미일 상전의 아가리에 통째로 섬겨 바친 윤병세의 모가지를 겨누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